나는 기억해요 오늘이 바로 그대 약속한 그날인걸요 오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어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젠 이 세상에 너란 사람은 없는 거니 내가 잘못한 것이길 빌고 있어 우리 약속한 이곳에서 처음부터 운명이란 걸 안 느꼈어요 I believe, I believe, I believe 친근한 말 한마디조차 한 적 없지만 And I believe, I believe, I believe 슬픈 그대 얼굴 이유를 알았을 때 애써 담담한 표정만 짓고 있었었죠 연락하기로 해 웃으며 말하던 넌 어디 있니 거란 걸 알고 있어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젠 이 세상에 너란 사람은 없는 거니 내가 잘못한 것이길 빌고 있어 우리 약속한 이곳에서